만수대 온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을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일본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 전국연락회에서 꽃바구니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보내온 꽃바구니들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대표단 성원들이 5일 진정했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하여 오가미 갱이치 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대표단이 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